하늘 아래 비쳐져 흐르는 새들만아도 영원한 봄자리 안겨주신 분 그이는 행복의 의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김정일 동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김정일 동지 지는 이 하늘 아래 구준비 천방